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숙제해간 날입니다. 박서진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김재희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와! 눈을 뜨니 아침 9시? 큰일 났어요. 지각하거나 숙제를 안 해가면 방과 후에 지겨운 사자 수학을 1시간이나 들어야 하거든요. 영훈이는 우물쭈물하다가 봇물 터지듯 핑계를 쏟아냅니다. 영훈이는 어떤 이야기를 펼칠까요? 과연 벌칙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흘린 대를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는 동안 라면이 불었는지 입으로 쭉 딸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뚝뚝 끊어졌어요. 엄마는 나빠요. 아빠도 출장 가서 안 계시는데 맨날 늦게 들어오시면서 간식도 안 만들어 놓고 엄마 때문에 맛없는 라면을 먹고 괜히 숙제할 시간만 뺏긴 거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어쩐지 바늘에 콕 찔린 것처럼 가슴이 따가웠다. 새 일을 시작하면서 바빠진 엄마가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마다 짜증을 부리면서 일부러 못 들은 척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숙제를 못해왔단 말이냐? 엄마가 간식을 안 만들어 놔서?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동자를 한쪽으로 몰았다. 그러자 반 아이들도 눈동자를 한쪽으로 몰며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휴, 진짜 숙제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공책까지 펼쳤거든요. 그런데 연필을 들고 공책에 글을 막 쓰려고 하는 순간 위층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 위층에는 쌍둥이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 5살인데 그 애들은 아무 때나 뛰는 게 취미인가 봐요. 내가 말을 끊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호종이가 받아쳤다. 우리 집하고 똑같네. 우리 엄마도 위층에 있는 애들이 너무 뛴다고 이사를 가야겠대. 엄마는 예민해서 쿵쿵 소리를 못 참거든. 경비 아저씨들까지 가서 몇 번이나 얘기해도 소용없어. 애들이니까 참아줘야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다고 봐줘야 한댔어. 우리 반 부끄럼쟁이 민정이가 조그맣게 말하고는 얼굴이 빨개졌다. 너 시험 시간에 위에서 지진 일어나는 소리 들어봤냐? 정말 참을 수 없다고. 호종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조용히 해라. 지금은 배영훈이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또 한번 심하게 기침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다시 조용해졌다. 조금 기다렸다 하려고 했어요. 쿵쿵거려서 집중이 안 됐거든요. 멈추길 기다렸는데 웬걸요? 조금 있으니까 탁탁거리는 소리와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줄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아이들 몇이 벌떡 일어났다. 책상이랑 의자가 삐뚤어지는 소리도 들렸다. 선생님도 눈이 동그래져 마스크를 벗었다 다시 썼다. 생각할수록 자꾸 화가 나요. 그래도 갑자기 책상을 치면 어떡하냐? 간 떨어질 뻔했잖아. 지명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리쳤다. 난 사탕이 목에 걸릴 뻔했어. 늘 입에 사탕을 물고 다니는 유철이는 사례가 걸렸는지 캑캑거렸다. 뭐? 수업시간에 사탕을 먹어? 쥐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유철이와 지명이가 티격태격하자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렸다. 한유철, 김지명, 조용히 해라. 네. 유철이가 입에 있던 사탕을 아자작 깨무는 소리에 교실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창가에 핀 꽃들도 따라 웃는지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나도 기분이 좀 풀렸다. 어쨌든 정말 화가 났어요. 소파에 앉아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갓까지 상상을 했어요. 전기톱으로 천장을 둥그렇게 잘라 위층 애들이 뛰다 우리 집으로 뚝 떨어지는 상상도 했고요. 13층으로 이사가 친구들과 함께 하루 종일 트램펄린을 타는 상상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상상일 뿐이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결국 소파 밑에 있는 막대기를 꺼냈어요.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엄마가 쓰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들고 소파 위에 올라가 천장을 쾅쾅쾅 찔렀어요. 몇 번을 찔렀더니 소리가 멈췄어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뛰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야호! 자기들도 시끄러운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겪어봐야 한다니까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신이 났어요. 그래서 소파 위에 올라가 우우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렸어요. 진작 조용히 할 것이지. 괜히 숙제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층에서 뛰는 소리 때문에 숙제를 못했다는 거네? 한별이가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내며 따지듯 말했다. 선생님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정말 그런 거냐? 아니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그럼 계속해라. 잠깐 동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수군거리던 아이들이 다시금 나를 쳐다봤다. 셋째 줄에 앉아있는 명진이는 선생님 뒷머리를 흘금흘금 보면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는 애는 아까부터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이 뭐였더라? 같이 공부를 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다니 어쩐지 조금 미안해졌다. 선생님은 우리 반 애들을 모두 잘 알고 있을까? 배영은 무슨 뜸을 그렇게 오래 들이냐?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린 뒤 재촉하는 말만 하고는 얼른 다시 마스크를 올렸다.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숙제를 하려고 공책을 펼쳤는데 누가 벨을 띵동 하고 누르는 거예요. 구멍으로 내다보니 10층 아줌마였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었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네가 뛴 거지? 뛴 적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아줌마는 소리를 질렀어요. 방금 7.5도 이상 진동이 느껴지는 쿵쿵 소리는 뭐였니? 우리 집에 애 있다는 거 모르니? 저번에도 경고했지? 우리 아기 귀가 밝아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깬다고. 애 재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 아니? 아줌마는 나에게 얼굴을 바짝 대고 침까지 튀겨가며 말했어요. 전 분명 소파에서 두 번밖에 안 뛰어내렸거든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철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때리는 것을 보기만 하면 참지 못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혼내주는 친구다. 우리 집하고 똑같군 똑같아. 우리 집은 어떤지 아시나?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오셨지. 기뻐서 팔짝팔짝 뛰니까 엄마가 주의하라며 손가락으로 아래층을 가리키는 거야. 나는 신발을 조심스레 신고 멋진 폼으로 발을 앞으로 쭉 내밀었어. 새 곳이라 그런지 금세 식사까지 밀려갔지. 나는 엉거주춤 다시 뒤로 한번 돌아 나왔어. 그런데 글쎄... 영철이가 침을 꿀꺽 삼켰다. 인터폰이 울리는 거야. 경비 아저씨였어. 시끄럽다고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용히 해달라는 거였지. 아래층 아줌마는 수능 공부하는 딸이 있으니 조용히 해야 한다면서 자기는 맨날 큰 소리로 말해. 그리고 낮에도 못 떠들게 해. 그 누나는 학교도 안 가나? 내가 할 말을 영철이가 다 해줘서 나는 마음이 좀 풀렸다. 그런데 인선이가 딴죽을 걸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거실에서 탄 게 잘못이지. 그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니? 무거운 데다 바퀴까지 달려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단 말이야. 맨날 타는 게 아니잖아.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네 생일인지 알 게 뭐야? 넌 거실에서 뛴 적도 떠든 적도 없냐? 안 그래. 난 예절이 바르거든. 공동생활을 하려면 그만한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인선이의 말에 박수를 치는 아이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 인선이가 정말 얄미웠다. 공부만 하는 범생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다.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봐. 얼마나 짜증나는지. 내가 맞받아쳤다. 그러자 인선이가 대꾸했다. 그럴 일 없어. 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 게다가 집에 오면 숙제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떠들 염려가 없지.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 아줌마네 아기가 보행기 탈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이야. 보행기 소리도 만만치 않다는데 아마 아래층에 사는 9층 아줌마한테 당해봐야 할걸? 나는 마스크를 다시 내리려는 선생님 눈치를 보며 얼른 다음 말을 이었다. 그런데도 10층 아줌마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나 봐요. 또 뛰면 가만 안 두겠다고 몇 번이나 협박을 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오면 이르겠다며 다시 올라오겠대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아줌마 때문에 숙제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 때문에 숙제를 못했단 말이냐? 그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제 기분을 나쁘게 한 거요. 이럴 때 만약 나를 위로해줄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기분이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왜 나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수는 동생이 있어서 만날 레슬링도 하고요. 호정이도 누나가 있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대요. 그런데 나는 늘 혼자예요. 갑자기 집에 가면 밥을 늘 혼자 먹고 혼자 놀던 기억이 났다. 기운이 없어져 목소리가 작아졌다. 혼자 씩씩댔더니 배가 아픈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가끔 배가 아픈 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풀어야지요. 그래서 컴퓨터를 켰어요. 요즘 하는 게임을 하려고요. 알겠다. 바나나 게임 하는 거지? 유철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유철이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나도 바나나 게임에 푹 빠졌다. 히히. 너 몇 탄까지 올라갔냐? 난 3탄 왕까지 깼다. 오늘은 4탄에 도전할 거야.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히히. 그 게임보다 타잔 게임이 더 재밌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웃기다고. 게임광인 민성이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그게 더 재밌어. 아니야. 게임은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 게임이 최고지. 너 자동차 타고 얼음 나라 통과해봤냐? 얼마나 미끄럽다고. 우리 형아도 못했는데 내가 통과했다니까. 난 역시 천재야, 천재. 가만히 듣고만 있던 창현이도 끼어들었다. 너희 집 놀러갈게. 나도 시켜주라. 안 돼. 엄마한테 혼나. 나도 몰래몰래 한단 말이야. 게임 얘기가 나오니까 남자애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조용해. 우리는 그런 거 재미없단 말이야. 야, 배영훈, 너나 빨리 얘기해. 우리 반 싸움꾼인 소희가 소리쳤다. 그러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알았어. 침을 한번 삼키고 나서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한 게임은 테트리스예요. 사실은 엄마가 좋아하는 옛날 게임인데 엄마 따라 몇 번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오늘은 5만 점까지만 채우고 그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자 모양이 안 나오고 자꾸 기역자나 니은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니 배가 더 아파오는 것 같았다. 5만 점을 채우기 위해 계속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간신히 4만 점을 넘겼어요. 역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게임을 계속하니까 지루했어요. 동생이랑 누나랑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냐고요. 엄마는 정말 너무해. 나는 혼자라 정말 외롭다고요. 웃기지 마. 동생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 지명이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었다. 절대로 게임을 맘대로 할 수 없어. 옆에 앉아서 시간을 재고 있다고. 몰래 하면 귀신같이 알아내서 엄마한테 일러 바쳐. 뭐 먹을 때는 어떤 줄 아냐? 맛있는 건 자기가 다 먹으려고 우는 연기까지 해. 장난감이나 학용품도 좋은 건 다 동생 거라니까. 엄마 아빠도 무조건 형이 양보하는 거래. 내가 양보할 건 다 하고 있는데도 말이야. 정말 나빠. 나를 낳지 말든지 아니면 동생을 낳지 말든지 해야지. 동생이 저기 저 먼 별나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언니는 정말 좋은데. 민정이가 조그맣게 말했다. 넌 언니니까 그런 거지. 지명이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다른 때는 동생이 편들어줬다고 자랑하더니 베개 싸움도 하면서 신나게 놀았다고. 어제 싸웠나? 지명이는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열을 냈다. 어제도 그래. 유철이가 빌려준 만화책을 엄마 몰래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동생이 자기도 보여달라는 거야.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옆에서 자꾸 빨리 보라고 징징댔어. 화가 나서 꿀밤을 때렸더니 주먹으로 한 대 친 것처럼 엄살을 부리면서 엄마한테 일렀어. 쉬, 숙제도 다 했는데 엄마는 만화책을 빼앗아가 버렸어. 야, 그 만화책 우리 누나 거야. 유철이가 벌떡 일어났다. 갖다 줄게. 치사 빤스야. 언제 줄 건데? 그래도 내 동생은 봐야 주지. 치, 그럼 그렇지.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많이 심심한데요. 만약 동생이 있었다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의 하얀 마스크가 또 턱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에이, 엄마가 동생을 안 낳아줬기 때문에 숙제를 못했다는 거냐? 선생님이 휴지 한 장을 빼서 코를 팽 소리나게 풀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엄마는 내게 동생을 낳아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 그런데 몸이 아파 대수술을 하느라 못 낳은 거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까지 했다. 아니면 게임에 빠져 있었다는 거냐? 네? 아? 아니요. 숙제 생각은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오고 밥을 먹다 보니까 잘 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다시 책상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내 말을 끌어당겼다. 그런데 자꾸만 어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 낮에 놀이터에서 나한테 오빠라고 불렀던 그 애 말이에요. 애들이 우 소리를 질렀다. 키득키득 웃기도 했다. 어떤 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나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했다. 같이 시소를 타고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을 탔던 게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 놀이터를 봤어요. 불은 켜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애는 자고 있을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책을 읽고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숙제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애 때문에 숙제를 못했단 말이냐? 아, 아니에요. 그 애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누구 때문도 아니었다. 그럼 대체 누구 때문이냐? 선생님이 나를 매섭게 쏘아보며 다그쳤다. 그건 바로 저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누구 때문에 못했다고? 저 때문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제 둘러댈 핑계도 없다. 사실 숙제 안 한 건 순전히 다 내 잘못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선생님이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누구를 탓하거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앞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피하는 것이지. 잘못했어요, 선생님. 고개를 살짝 들고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반 아이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배영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요,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봐달라고 애교까지 부리며 다 같이 책상을 두드렸다. 그런 아이들을 보자 왠지 모르게 가슴과 귀가 뜨거워졌다. 난 여태껏 왜 저 애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을까? 흠흠! 선생님이 생각에 잠긴 듯 마스크를 만지작거렸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한지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생님에게 쏠렸다. 좋다! 하지만 숙제는 안 해왔으니 다른 거라도 뭔가 해보아라.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내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그럼 일기 쓴 거라도 읽을까요? 자기 전에 썼거든요. 뭐야? 그럼 쟤? 아이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아이들은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었다. 다들 왜 그러는 거지? 한번 읽어보아라. 나는 자리로 들어가 일기장을 꺼내왔다. 읽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떨렸다. 제목, 가슴이 두근거린 날.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애가 나한테 오빠라고 불렀다. 오늘 이사를 왔다고 했다. 오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다. 나는 여자 동생 갖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애가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주다니. 그 애가 집으로 들어가서 나도 학원에 갔는데 자꾸만 그 애가 떠올라서 공부가 안 됐다. 라면 먹을 때도 생각났고 아래층 아줌마가 올라왔을 때도 생각났다. 지금도 계속 생각나서 잠도 안 온다. 후후.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고 웃는 소리가 났다. 선생님, 배영훈 숙제 해온 거잖아요. 한별이가 소리쳤다. 그래, 맞다. 영훈이가 숙제를 제대로 해왔구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었다. 내가 어리둥절해하자 창민이가 나를 보고 혀를 쏙 내밀었다. 일기 발표하기가 바로 숙제였거든. 한별이가 나서서 말했다. 뭐라고? 창민이, 이 녀석. 이따 넌 죽었어. 나는 선생님이 못 보게 창민이를 향해 교탁 옆으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런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자 선생님이 붙잡아 세웠다. 배영훈, 아직 안 끝났다. 지각은 왜 했느냐? 그게,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 애가 생각나서 잠이 안 왔어요. 이불을 둘둘 말고 뒹굴면서 그 애를 생각하다가 일기를 쓰느라고 늦게 잤어요. 그러다 보니 늦잠을 잔 거예요. 허허, 그 애 덕분에 숙제를 한 개로구나. 히히, 네, 덕분에요. 그 순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다. 벌칙 통과! 선생님이 나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후, 이제 살았다. 방과 후에 그 지겨운 공자님, 맹자님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 더구나 오늘처럼 감기에 걸린 선생님이 들려주는 사자 소학이라면?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창민이 이 녀석을 깜빡했다. 나는 교실을 빙 둘러보았다. 나와 눈이 딱 마주친 창민이가 교실 문을 열고 잽싸게 도망쳤다. 나도 후다닥 뒤따라 나갔다. 그러다 앞에서 오는 애랑 부딪힐 뻔해 가까스로 멈춰 섰다. 미안. 어? 너는? 어? 어제 그 오빠? 내가 나온 교실을 쳐다보며 그 애가 이어서 말했다. 오빠가 아니라 같은 학년이네? 난 오늘 2반으로 전학 왔어. 어? 어.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안 났다. 어제 놀던 그 여자애가 나랑 같은 학년이라고? 간밤에 잠 못 자게 만든 그 애가 옆반이라고? 이따가 또 봐. 그 애가 손을 흔들며 옆반으로 쏙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하마터면 따라 들어갈 뻔했다. 맙소사. 겨우 벌을 면제받았는데 저 애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망칠 것 같다. 아니다. 어쩌면 저 애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기고 학교 생활도 즐거울 것만 같다. 휴. 나는 기분이 짱 좋아서 그 자리에서 하늘까지 펄쩍 뛰어올랐다. 배영훈 핑계쇼 끝!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